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1장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두 가지를 권면하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이 빌립보 성에 있는 퇴역 군인들,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운 군인들이 그들의 그 시민권이 비록 이방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로마의 시민답게 생활하라라는 표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을 보시면 그 1장 27절을 보시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할 때 강조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워 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그 비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리 표현한 거 29절에 보면은,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특권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권면과 격려입니다. 그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권면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은 네 가지를 말해요. 무슨 권면?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네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권면과 격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사랑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과 격려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죠. 지난번 제가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 가서 그 기도원에 있는 그큰 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문득 보면서 그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문득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다가왔고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적었고 사진도 찍었고 또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격려와 권면을 주세요. 말씀 한 구절조차도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뭐 그냥 돌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돌에 있는 적혀 있는 그 글귀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여러 성도들이 우리 시니어분들이 안마를 받으시잖아요. 안마를 받으러 오시는데 이 안마를 받으러 오실 때 이제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오실 때 모셔오기도 하고 또 가실 때 이제 모셔다 드리기도 하는데 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드려서 평소에는 뭐 한 번만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오실 때도 모셔오고 가실 때도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이 일종의 그분에게는 교육자들의 그런 수고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안마를 받는 건데 거기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위로죠. 또 반면에 보면 교역자들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뭐 요플레를 갖다 주시든지 또 뭐 밤을 삶아 갖다 주시든지 또 그런저런 건강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만두도 사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안마 같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서로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며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풍삼초 모임을 이제 토요 2기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 토요 모임을 하면서 주일 예배 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는 건 목회자인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실버대학을 하면서도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주중에 한 번 더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인 것처럼 주중에 한 번 더 함께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비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교제 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주일날 우리 풍삼천 모임을 하면서 말씀 묵종을 하는데요. 사실 피곤하죠. 뭐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또 말씀 묵정하고 또 우리 지난 주일 같은 경우 예결산위원회하고 그리고 또 바로 저녁 예배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풍삼촌 모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세요. 피곤하시겠다고. 사실 피곤해요. 목사라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일하시고 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한 주간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몸으로는 피곤한데 그분들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씨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해석해 나가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에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 제 목이 아픈데도 막 제가 지금 열을 내듯이 막 열을 냅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뜻을 찾고 묵상하고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시간을 저는 너무 너무 기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워하던 모습 속에서 점차 변화되는 그 작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런 변화들을 감지할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는 모습들을 보면 저 또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새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그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구제헌금을 하든지 해서 모은 그 헌금들을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혼자 지내다 보면요. 우리 지금 강사님도 아직 이사 안 해서 혼자 지내고 우리 전사님도 뭐 지난 1년 이상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혼자 지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우리 어르신들 혼자 지내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좀 절감을 하는데 혼자 지내다 보면요. 매 끼 식사 해결하는 것도 이게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죠. 이렇게 성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식당 사역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 주일날 그 음식들 모아서 교역자들 챙겨줄 때 그 음식이나 떡이요. 그 반찬들이 그 교역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요.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마음이라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위로를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교제의 기쁨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걸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성도 서로 사이에 성도가 서로 서로 사이에 그러한 격려나 위로나 교제가 긍휼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특권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달리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사랑의 위로를, 성령의 교제를, 긍휼이나 자비를 느껴보았다면, 실감해 봤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주고 없는 걸 두고서 그러니까 그게 가정법인데 만일 무엇 무엇이 있다면 없는 걸 두고 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런 걸 경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으로 인해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교제를 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 있지요? 여러분 그걸 실감해 봤지요? 여러분 그 교제를 알지요? 여러분 그 긍휼과 자비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과 부서들 가운데요. 이 선물과 이 특권이 더 확연하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이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로 4절로 갑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맨 마지막 보세요. 뭐라 그러죠? 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사실은 4절 끝에 우리말은 뭐 이러이러하거든 이런 것을 실감했거든 이것을 알거든 어찌 어찌 어찌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경험했거든 알거든 어떻게 하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맛보았거든 그러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이걸 오해하시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성도들에게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요구하는가? 마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이기적인 요구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았거든. 여러분이 위로가 있거든. 여러분에게 교제가 있거든. 여러분의 자비가 있거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길래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자칫 오해하면 마치 바울이 자신을 더 기쁘게 만족시키도록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자 한자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대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바울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본문을 보고서 확인해야 되겠죠. 1장 18절을 보시면요. 자 거기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라 그래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뭐 때문에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하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그걸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 좋은 뜻으로 전하든 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18절? 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간증합니다. 1장 20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도 좋고 자신이 죽어도 더 좋다. 지금 1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기적인 기쁨을 챙기려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했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넘기셔서 빌립보서 4장 1절. 4장 1절,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의 기쁨이란 표현이 있죠. 그렇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 뭡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이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 안에서 서십시오. 지금 나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누구를 두고 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빌립보 성도들을 두고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이들이 나의 기쁨인 거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 나의 기쁨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을 실감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사랑의 위로를 알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실감했다면 나의 기쁨인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기적인 기쁨을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뭐 다 안다고 말하기에는 더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위임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와 또 계획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교회,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확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뭔가 이런 마음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 자신의 물리,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이 있고 사랑의 그 위로가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나의 기쁨, 곧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진실한 목회자라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100% 공감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공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이 권면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거 목회자에게 그것만큼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4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뭡니까? 성도들인 거예요.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이 면류관이고 보람인 겁니다. 그게 기쁨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1장 4절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4절 6절,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대상인 겁니다. 하지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2장 4절에 나의 기쁨, 즉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대상이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러나 더 충만하게 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요? 1장 15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런데 2장 4절에서 왜 더 기쁨이 충만하게, 충만한 건 뭐예요? 빈틈이 없이 꽉 차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빈틈이 없이 가득 찰 때 충만하다 그러죠. 마치 우리의 심령에 빈틈이 없이 가득 찰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그 삶에, 그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라. 왜 그렇다고요? 기쁨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5절 아까 읽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무슨 마음으로 전한다고요?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너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 아까 앞서 우리가 그랬죠.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왜 이 말을 합니까? 2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고 권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명령하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두 파가 돼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소망의 날을 앞당겨 살지만 가야 할 길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이 완성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더욱 채워야 할 상황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면류관인 기쁨인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들려온 소식이 성도들 사이에 투기와 분쟁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이 맨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신데, 그런데 그 몸인 우리가 서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싸우고 있다면, 그러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골머리를 아르시겠어요? 그렇죠? 두통을 아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2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권면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를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알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저 역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2장 2절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미 결론을 말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결론을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핵심되는 원리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해요.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를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표현은요, 생각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 생각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래요.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마음의 사랑. 세 번째 뜻을 합하라. 이 뜻을 합하라는 말의 그 원어는요, 영혼, 혼을 같은 혼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인드를 마음 이 우리는 마음으로 여러 표현을 하는데 이 사고 이 생각 그 뜻 그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할 때 그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약하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 이걸 다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품으십시오. 한 마음 품으십시오. 한 마음 품으십시오. 한 마음 품으십시오. 그걸 지금 이렇게 생각으로, 사랑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 마음이라는 거, 한 마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그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뭡니까? 한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요, 생각의 방향을 하나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표어를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들어서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생각의 방향을 우리 성도들 저나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에 두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신자답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니까 시험에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기근이 생기니까 작은 문제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랑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비전 선언문의 두 번째,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물론 성례가 있어요. 성례가 있는데 크게 성경과 성령을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성경과 성령을 의존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묵종에 힘쓰고 삼겹줄 기도를 힘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묵종, 성경을 통해서 삼겹줄 기도, 부르짖는 기도, 골방 기도, 하잔몸 기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존하여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뜻을 합하여,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혼, 정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정신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정신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정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그걸 향해서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 키우는 걸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여러분, 마음을, 정신을 하나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365일 매일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올수록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날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삶의 회복이, 사람 키움이, 사랑 실천이 나타나는데 모이지 않는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어렵겠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뜻을 합하여 정신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는 건 뭡니까? 이거는 마인드라고 그러죠. 열정과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열정과 헌신.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세워가려고,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럽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성령의 그 교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를 실감했다면,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예요?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이 3절, 4절을 보시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잘 달리려면 적절히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되죠. 반대로 타이어에 못이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고 떼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빠지면 완전히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럽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다툼과 허영으로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다. 허영이 뭘까요? 허영. 허영은요, 자랑하고 싶은 천박한 욕망입니다. 이게 허영이에요. 누구라도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담당하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태도가 허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합니다. 겸손함은 뭐겠습니까?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기가 존귀한 줄을 알 때 겸손함이 나옵니다. 자기가 낮은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낮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자기를 높이 보이려고 막 기를 쓰는 거예요. 열등감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낮으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겸손함은 뭐예요? 자기가 존귀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거기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그래요.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낮추어 하대한다는 말이 아니죠. 더 존귀하게, 그렇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겸손한 건 뭐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귀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건요, 보통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이러면서 뒤로 발뺌하는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맞들려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함께 맞들어서 세워가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잘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해? 그거 꺼리는 것 겸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그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게 진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높이거나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남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아까 했죠? 그러니까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돌아보라. 셋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셋째는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챙기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이 세대는요. 이 현대 문화는 점점 이기주의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합니다. 그게 어떤 습성으로 나타나냐면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하면서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챙겨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챙겨야 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 거 챙기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사람들 외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대적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천박한 욕망, 그 허영심에 빠지든지 혹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는 허영심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꺾으시고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히려 진정한 자긍심은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섬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존귀한 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에 감사함으로 받고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를 쓰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밟아버리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챙기는 복이 크겠습니까? 이걸 분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부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이 내게 큰 자긍심을 주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에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종종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한계로 인해서 낙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다. 우리 교회가 이 어떤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많은 그 부를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부심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고 누리게 될 복이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가치가 있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핵심 가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웁시다. 겸손함과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겸손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유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경쟁이나 분열이나 시기와 다툼으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과 서로를 존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치기를 힘쓰십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헌신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